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한가요? 선생님은 이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지는데요. 오늘 첫 곡 들으면서 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예수 예수 놀라운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마음과 삶을 평화롭게 하시는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양 들으면서 선생님과 같은 고백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짧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이 찬양 가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 예수 놀라운 나의 구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죄와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평화의 주, 나는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랑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 친구들도요? 저도요! 아,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저도요 하는 소리가 이곳까지 다 들리는데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찬양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놀라운 일을 이뤄내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일매일 그 사랑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친구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그들도 참 평화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과 삶을 평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지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놀라우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거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함께 들어보았던 하나님 날 지키시네 어린이 구원 찬송 찬양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배웠던 요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기억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성경에서 읽어볼게요. 옆에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성경 주소를 알려줄 테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 아멘. 의미는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먼저 기도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 원하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나 아는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길 원하세요. 그러면 잠언 3장 5절 말씀 기억하면서 한 시간도 승리하고 복된 날 되길 기도할게요. 우리는 이 시간 어린이 구원 찬송 모란의 찬양 듣고 선교사 이야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기도하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책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어린이와 어른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도 들어보았나요?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어떤 책을 통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영어 버전 스톱 들어보세요. 찬양 듣고 계속 들어볼게요. He will save their soul. You cleanse their hearts. He will make them. tell the story of the Christ of Calvary. Go and tell the story of the Christ of Calvary. You forgive their sins, He will save their souls. You cleanse their hearts, He will make them whole. Go and tell the story of the Christ of Calvary. 책이 귀한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을 위해 유럽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만든 왕을 만나라 라는 컬러 전도 소책자 100만 권을 인쇄하여서 캄보디아 4곳, 4곳이 20곳의 도시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프리엑스 나잉이란 동네에 사는 13살 스라일 리영은 댕기와 장티푸스로 많이 아프지만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던 중에 왕을 만나라 라는 책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내용을 읽다가 내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기도했대요. 그런 후 병이 나은 경험을 하고는 다른 어린이들도 그 책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겠다고 또 빨리 예수님을 전해달라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건달도에서 복음을 접하지 못한 동네에 가서 책을 나눠주었어요. 5학년 스라엘 리우는 컬러 책을 받고서 너무 좋아 읽고 또 읽었어요. 이렇게 몰려든 어린이 50여 명과 어른 20여 명이 구주를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책은 캄보디아 24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었어요. 교도소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주 예수님을 만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역시 캄보디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속히 더 보내주세요. 캄보디아 출판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주셔서 더 많은 어린이와 어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함께 듣고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4장 선교사의 보상이란 소제목으로 허드슨 이야기 들어보았죠? 그렇다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선생님이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니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질문을 했나요?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왜 선교사들이 더 빨리 오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죠. 그땐 허드슨은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었는데요. 우리들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 천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 속히 전해야겠어요. 더 늦기 전에요. 그런 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왜 영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나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많은 자들을 섬겼기에 이제 마음이 연약해져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영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 5장 선교사의 입증된 믿음 그 첫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으로의 항해 중에 허드슨 테일러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5명의 다른 크리스천들을 중국으로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영국에서 의사들이 테일러를 진찰했어요. 당신은 다시 중국으로 갈 만큼 충분히 건강하지 못할 것이에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소식인가요? 하지만 허드슨은 생각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보내실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허드슨은 중국과 5명의 새로운 선교사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좀 건강해짐을 느꼈을 때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와 레디운의 도움으로 허드슨은 몇 달 동안 날마다 오랜 시간을 일했어요. 일을 하면서 허드슨은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가 번역한 것들을 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허드슨은 테이블 가까운 벽 위에 중국 지도를 걸어놓았어요. 지도를 볼 때마다 이러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보아라,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11개의 성이 있다. 3억 8천만 중국인들은 구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잃어진 자들이다. 매달 그들 중 100만 명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간다. 허드슨은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5명의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거든요. 와, 멋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우리 어린이 구원 찬송 하나님께 말해봤나요? 찬양 듣고 다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멋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요. 세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의 선교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허드슨은 계속해서 지도를 보았는데요. 그렇게 크고 큰 나라에 다섯 명의 선교사라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에게 더 많은 선교사를 요구하라. 그러면 네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중국 내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선교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허드슨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선교사들을 지도하는 것이 두려워. 그거 위험한 일이야. 중국인들이 그들을 납치하거나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 돈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것을 절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허드슨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식사 때 그는 먹을 수 없었고요.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얼굴은 창백해졌고 계속 아팠어요. 마리아와 친구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했어요. 어느 주말에 친구들은 해안 가까이 있는 그들의 집에 허드슨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주일 아침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허드슨은 주님께 속해있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는데요. 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과 죄악 속에 살아가는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어요. 허드슨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크리스찬들은 기뻐하지만 수백만의 중국인들은 그들에게 구주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이뤄진 자들이었어요. 허드슨은 서둘러 교회에서 나와 조용한 해안으로 내려갔어요. 물가를 따라 슬프게 걸었죠.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도대체 무엇을 알았다는 걸까요? 궁금한데요? 우리는 어린이 구원찬서 나 믿어요 찬양 듣고 나머지 선교사 허드슨 이야기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해. 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우와, 그렇군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달렸어.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들과 나를 돌봐주실 거야.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 달려있어. 조용한 해안가에서 허드슨은 중국의 더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각 지방에 두 명씩, 그리고 몽골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두 명, 모두 합해서 24명이었어요. 조만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허드슨과 친구들은 선교사 모임인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 6명의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항해했고 좀 더 후에 두 명의 사람도 뒤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드슨과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레디온과 16명의 선교사들도 영국을 떠났어요. 이것은 기적이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24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빚지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5만 3천 달러도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허드슨과 선교사들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중국으로 가면 곧 잊혀질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돈이 다 떨어질 것이고, 어떻게 생활할 것이요? 무지런는 짓이요. 라고 경고했어요. 정말 허수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오면 그 이야기 계속 들려줄게요. 허드슨은 어렸을 적 5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전하겠다라고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린 멋진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죠. 허드슨은 더 많은 동역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큰 중국 땅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흘릴 자들이 필요한 것도 계속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허드슨의 아름다운 삶 계속해서 기대해 볼게요. 그럼 허드슨 이야기 다음에 와서 또 듣고 우리는 그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